지난주서부터 우리는 계속해서 신앙에 있어서 물러가는 것과 그리고 우리의 은혜 체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성경을 상고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히브리서에서 우리가 봤는데 오늘은 이 뜻깊은 호세아서 5장을 통해서 우리들이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시리즈를 시작할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늘 당부하는 것입니다만은 언제나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자라가야 할 백성들이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도무지 배우지 아니하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건강하고 정결한 영성을 소유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받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의 신앙의 학교에 입학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들은 마지막 죽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마음과 뜻과 우리의 모든 생각을 모두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깊은 애정을 가지고 공부해 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재물이 늘어나는 것들을 인해서 부러워하거나 유혹을 받지 마시고 누군가 여러분들의 신앙의 동력 가운데 뛰어난 믿음의 지식과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의 깊이를 헤아릴 줄 아는 신앙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얼마나 부러워하고 있는지 저는 대단히 궁금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리의 빛 그 줄기 앞에서 살았던 사람들은 진주를 구하는 것과 같이 신앙의 지혜를 구했습니다. 자신의 삶을 단축시켜서라도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올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인지를 배우기를 사모했습니다. 구약에서 혹은 신약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기쁨으로 따르던 사람들이 언제 하늘의 기쁨을 맛보았습니까? 주께서 병을 고쳐주실 때 물론 기쁨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성도들이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늘의 거룩한 은혜와 신령한 천국의 기쁨을 맛보았던 것은 그들의 캄캄한 지성을 찢고 그 어둠 속에 한 줄기 진리의 빛이 비춰올 때 그들은 환희의 송가를 불렀던 것입니다. 인생을 보는 견해가 달라지게 되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새롭게 깨닫게 되는 변혁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저는 때때로는 설교를 하면서 어떤 때는 깊은 좌절을 느낄 때 있습니다. 그것은 신학교에 가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느낌을 받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속삭여도 안 듣고 소리쳐도 안 듣고 눈물을 흘리면서 말해도 안 듣고 침을 튀기며 피를 토해도 말을 안 듣고 사람들은 뭔가 영적으로 깊은 어둠의 장막이 드리워져 있어요. 알려고 하지 않아요. 배우려고 하는데 지적으로 모자라서 배우지 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초대교회에 훌륭한 영적인 삶을 살았던 믿음의 선배들은 정말 선비나 혹은 박학다식한 학자들이 기독교에 귀의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은 미련한 사람들이었어요. 언문도 겨우 해독하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이 놀라운 신앙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참된 진리와 거짓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해낼 수 있는 영적인 지각을 갖게 되었어요. 그 무엇 때문입니까? 주님처럼 온전한 삶을 살고 싶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그렇게 이 땅에 사는 동안 살아있는 삶이 주님에게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삶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귀를 기울이면 변화가 와요. 반드시. 그리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진리의 말씀을 듣고 싶어하는 타는 것 같은 목마름이 없는 것을 여러분들은 깊이 회개해야 되는 것이에요. 지금 이게 요즘에 여러분들이 들어야 할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단호하게 말하는데 여러분 태도를 바꿔야 돼요. 우리의 신앙이 단번에 파국으로 치달아서 파산한 자가 되는 법은 없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작은 틈 사이가 나기 시작하면 균열이 이루어지기 시작하고 그 틈새를 악마는 기회라고 비집으면서 쐐기를 박는 것입니다. 제방과 같이 여러분들의 믿음이 든든하다고 할지라도 한번 균열이 생기고 악한 자들의 쐐기가 박히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를 붙잡고 계실 때 그때만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에요. 오늘 이 호세아서를 기록하고 있는 호세아 선지자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선지자였습니다. 호세아가 이 예언을 할 때에는 역사적으로 북왕국 이스라엘을 창건한 여로보암을 1세라고 하고 그 후에 여로보암 2세라고 하는 왕이 주후 8세기 경에 등극하게 됩니다. 세상적으로 말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의 이 호세아 시대를 다스렸던 여로보암 2세는 그야말로 영명하기 짝이 없는 탁월한 군주였어요. 어떤 의미에서 그 사람은 왕이 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같이 왕으로서 정말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머리가 기가 막힙니다. 정치적인 감각이 탁월해요. 외교적인 역량을 갖추고 있고 군사력을 통제할 수 있는 강력한 말하자면은 군사적인 지도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그는 또한 경제적으로도 탁월한 식견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하나가 없었어요. 신앙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세상 나라에서 보면은 참 영명한 군주였는데 불행하게도 이스라엘의 군주가 되었기 때문에 그는 신앙 하나가 없음으로 말미암아 다른 모든 아름다운 자질들이 말하자면은 빛을 발하지 못하게 됐단 말이죠. 그런데 이 호세아 선지자가 예언을 할 이 즈음에 이 나라는 엄청난 부를 누리면서 말하자면 최고의 판도를 자랑하는 국세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이제 남왕국 유다는 자 구석으로 밀려난 아주 작고 힘없는 상황이 되었고 북왕국 이스라엘은 강력한 왕권으로 말하자면 창성한 국가를 이루어갔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경제적으로 부유해지면 부유해질수록 사람들은 속히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쉽게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던 민족적인 정기는 사라지고 대신 타락한 이방의 풍조와 그리고 이방의 문물이 들어올 때 함께 묻어 들어왔던 이방 종교의 더러운 죄악들이 이스라엘을 대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속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형편을 보면서 결국은 뭘 말씀하시냐 하면은 에브라임이라는 말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별명이에요. 왜 그러냐면 에브라임 지파가 북왕국 이스라엘의 가장 지도적인 지파였기 때문이죠. 결국 이 하나님께서 5장에서 말씀하시는 그 대충의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은 이스라엘이 너희가 나를 떠났다. 신앙적으로 너희가 나를 떠났다. 너희가 나를 버렸다. 너희가 나를 경외하기를 버리고 세상의 나라를 의지하고 그리고 이방의 나라들을 의지하는 이런 어리석은 불신앙으로 떨어지게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참된 맛을 잃어버렸다. 그거를 이제 말씀하시다가 그러다가 14절에서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나 곧 내가 움켜갈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그들이 이방의 나라를 의지했지만 하나님이 이미 이스라엘 백성을 미워하고 유다 백성들을 싫어하여서 그들을 심판하시면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수 없다. 그 말씀을 하신 다음에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이 15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십시오. 시작. 네. 우선 말입니다. 하면서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이 내 곁에서 떠나간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항상 함께하여 주시다가 갑자기 그 하나님이 내 곁에서 떠나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며 살다가 어느 한순간에 동행하던 그 손을 놓으시고 내 곁을 떠나가 버리신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받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날에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만남, 그리고 하나님과의 만남, 그리고 하나님과의 완전에 가까운 영적인 교제를 누리며 살아가는 신앙의 깊은 영적인 비밀들에 대해서 체험이 없거나 혹은 그것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소수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저 이렇게 별 감각 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이렇게 무지무각하게 살아가는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당연한 신앙생활처럼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에 있어서 교회가 새롭게 되는 데 있어서 개인의 신앙이 새롭게 되는 데 있어서 최대의 적이에요. 최대의 적은 만족하는 마음이에요. 예? 만족하는 마음. 하나님이 물질에 대해서는 지족하는 마음을 가져야지만 경건에 유익이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세상을 향한 욕망들은 불꽃처럼 타오르면서 거룩하고 신령한 것들에 대한 욕망들은 사라지고 대신에 근거 없고 잘못된 만족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지배해버리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한 교회가 하나님 앞에 변화되고 그리고 한 개인이 하나님 앞에 변화되는 데 있어서 가장 커다란 장애물이 된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 너나 할 것 없이 심령의 각질이 끼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어 살아야 한다고 하나님 앞에 늘 하나님 앞에 외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늘 그렇게 사람들이 모여서 말하지만 그러나 그들이 생각하는 깨어 산다는 것은 윤리적인 삶을 산다는 것 이상의 생각을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 삽시다 라고 이 세상에서 누군가 그리스도인이 제안했을 때 그 이야기의 80-90%는 모두 좀 더 양심적으로 삽시자라는 이야기하고 통하는 이야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그 말씀의 의미는 결코 그런 식으로 가볍고 그리고 경박하게 해석될 수 없는 깊은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통을 누리면서 그 하나님이 나의 삶을 성령 안에서 살아가도록 그 완전한 교통 속에 살아가는 참된 기쁨을 경험해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떠나가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 나라와 한 민족, 오늘 이스라엘을 심판하심으로 말미암아 역사상으로 이스라엘을 지도 위에서 쓸어버리시는 거국적인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이스라엘 속에서 떠나가는 것 같은 하나님의 떠나가심이 먼저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신앙의 타락은 결코 단계를 뛰어넘지 않고 단계적으로 오는 것입니다. 영적인 회복도 반드시 단계를 거쳐서 회복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단계가 짧아서 빠를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단계 하나하나가 길어서 상당히 긴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누구도 그 단계를 거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고 그 충만한 사랑 때문에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라고 찬송을 부르며 세상이 다 나를 버려도 예수 그리스도의 뒤만을 쫓아가기를 원하던 사람들, 세례받을 때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박해를 받고 사랑하는 사람으로 끊어질지라도 믿음을 지키겠습니까? 라고 말할 때 눈물을 흘리며 아멘했던 사람들이 신속히 신앙에서 떠나버리는 이러한 타락의 길을 걸어가는 과정이 어떤 과정을 밟게 되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사단은 분명하게 우리로 하여금 이 과정을 거치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제일 먼저 우리의 마음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함께 하고 계시다는 영적인 친밀함을 우리로 하여금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리고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이 진정한 영적인 하나님의 동지하심에 대한 의식이 사라지도록 만들어줘요.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그때는 순간순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하지 않고 있을 때, 그리고 지금 내가 말을 하거나 생각을 하거나 행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일 경우에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강하게 깨닫게 하실. 그래서 즉시 예민한 신앙적인 감각을 가지고 내가 이딴 식의 생각을 하고 앉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슬퍼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신속하게 전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내가 말을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것 그 자체를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하시는지를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느끼게 해주시는 거예요. 예?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베이직이에요. 예? 기본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신앙적으로 아주 높고 고상한 사람들에게만 있겠네요?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 저는 처음 회심을 경험했을 때가 22년 전이에요. 그때 뭘 알았겠어요? 성경 권수도 제대로 못 외웠어요. 그리고 세례를 받았어요.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깊이 회개하고 깨어있는 삶을 사니까 누구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가도 내 마음속에 뜨겁게 찔림이 와요. 하나님이 지금 이런 식으로 남을 비난하고 있는 것을 슬퍼하신다는 사실이 전해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전철에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하면 속에서 하나님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너무나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강한 하나님의 만지고 지나가심이 느껴지는 거예요. 한두 가지가 아니라 우리가 분명히 선인지 악인지 구별할 수 없는 그런 속에서도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의 호흡으로 쾌불쾌의 감정을 우리가 그대로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증거가 뭐냐면요, 우리가 영적으로 예민하게 깨어있을 때는 항상 우리의 정서가 하나님과 하나 돼요. 항상 하나님과.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아주 쉽게 전해와요. 예? 그래서 주님이 슬퍼하시는 내용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우리의 마음에 슬픔이 밀려들어와요.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시고 위로하시는 기도의 제목들을 기도할 때 우리에게 위로와 기쁨이 넘쳐요. 그래서 풍부한 신적인 정서 속에서 우리가 생활하게 되는 것이에요. 생활하게 되는 것이. 어떤 때는 시간을 다투면서 이 장소에서 이 장소로 이동해가지고 설교를 해야 될 때 있을 수 있지 않겠어요? 예? 여기서 하고 바로 차를 타고 걸어와서 또 설교하고 또 바로 타고 가서 설교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쪽에서 설교할 때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대해서 설교할 때 하나님의 뜨거운 마음이 전해오는데 이쪽에 가서는 한 시간, 한 두 시간 전에 피를 토하듯이 하나님의 진노와 회개에 대해서 외쳤던 사람이 이번에는 하나님의 위로에 대해서 성도들에게 설교하기 시작할 때 설교자의 마음속에 눈물이 흐르는 거야. 누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그런 예민한 감각을 유지하며 사는 그 삶 자체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것이 바로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에요. 그것이 바로 제가 늘 반복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는 삶. 예?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퍼펙트, 완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어떻게 완전해질 수 있겠어요? 그러면 주님께서 한번 해본 말씀이에요? 이루어질 수도 없는 일인데 괜히 한번 해본 일이에요? 아니에요. 우리는 존재에 있어서 하나님과 같이 완전한 인간이 되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렇지만 우리의 삶이 거의 완전에 가깝도록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깨어있고 온전히 바르게 서 있는 우리가 정말 그런 예민한 영적인 삶을 살면서 그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런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완전한 신앙의 감격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면 우리의 삶이 거의 완전하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살 수 있다는 사실을 그리스도 예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말씀의 요구 앞에서 겸손해지는 것과 포기하고 막 사는 것은 같은 것이 아니에요. 예? 주님이 너희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하라 말할 때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주님처럼 온전해 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불가능합니다 하면서 그 성령의 은혜 속에서 온전한 삶을 산 다음에 만약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느 부분을 온전한 삶으로 살아드렸다고 한다면 그것은 주님의 은혜이 없는 아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겸손이고 주님이 해보신 말씀이지 그렇게 사는 사람이 어딨어? 김 목사 저는 그렇게 사나? 이것은 바로 뭘 의미하냐면은 아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감을 갖는 태도인 것입니다. 포기해버리고 막 살아버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의 요구에 비춰서 뉘우치고 깨닫는 신앙의 태도를 가져야 되는데 수많은 죄인과 악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동물로 생각하며 그 속에서 세상 속에서 위로를 받는다면 그게 하나님의 자녀가 토한 대로 다시 돌아가고 씻었던 대로 돌아가서 다시 드러눕는 것 말고 무엇이겠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어린석은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단이 제일 먼저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영적인 삶에 있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런 예민한 감각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이 우리가 우리로 하여금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게 하는 첫 번째 무장해제입니다. 예? 그래도 우리가 아직 적극적으로 무슨 악을 행한 건 아니에요. 예? 불순종할 가능성은 남아있지만 그래도 최소한 반역은 아니에요.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지 못할 뿐이지 최소한도 하나님에 대해서 반기는 들지 않아요. 그러나 사단은 거기서 멈추질 않고 우리를 물러가 완전한 침륜에 빠뜨리기 위해서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제일 먼저는 그런 감각을 잃어버린 다음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홀로 있다는 느낌을 받게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과의 예민하고 명민한 영적인 교제의 신앙적인 감각을 가지고 살아가지 못하는 삶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겉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신의 삶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이따금 기도하거나 말씀을 들을 때 이게 예수 믿는 삶은 아닌데 하는 느낌을 받을 때는 있지만 그러나 이미 상당히 멀리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있고 그리고 그렇게 예전에 자기가 누리는 것 같은 그런 신앙적인 삶에 대한 기억이 희미해지고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이 겉으로는 잘 안 나타난단 말이에요. 예? 겉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보면 이렇게 보면 누가 요즘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떠났다. 그거는 뭐 여기 정문 앞에 서서 누군지 골라내라 그러면 정확하게 찾아내죠. 예? 그럼 좀 찾아내지만 그러나 거기서 가려지지 않은 사람들이 그 사람이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그런 예민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서 살아갈 정도로 그런 신앙적인 감각을 유지하며 하나님의 손을 잡고 살아가는 영적인 삶을 영위해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그냥 살아가고 있는지 누가 그걸 정확하게 분별해낼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나요? 분별해낼 수 없죠. 그건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과 자신만이 아는 거예요. 그리고 저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대단히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이 결론으로 드러날 때는 삶의 현장을 통해서 드러나는데 이때는 이미 상당한 균열과 파괴가 실제로 나타나고 난 다음에 감지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한참 내비뒀다가 저 사람 저러면 안 되겠네. 그리고 찾아가 보면 이미 때가 늦은 거예요. 돌멩이 같이 굳어진 그 마음을 돌이킬 수가 없어요. 사단이 두 번째 전략이 바로 이것이에요. 만족한 마음을 갖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만족은 이어서 곧 영적인 삶의 변혁에 대한 도전의 포기로 나타나요. 그리고 이제는 거기서 주저앉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때요? 그런 사람의 마음속에 신령한 삶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경건하고 올바른 영적인 삶에 대한 사모함들이 그 사람 마음속에서 사라져가고 있는데 그런 사람 하나 속에 욕망을 불어넣어서 하나님을 찬송하던 육체를 고깃덩어리로 만들어버리는 것은 사단의 전공과목이에요. 순간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되는 사람들인데 성직자들이 비참하게 타락하는 경우 보죠. 왜 그래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라 주일마다 입는 이 검은 가운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를 붙잡고 계실 때 하나님의 사람이 놓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겠어요? 그래서 저희 동창 가운데 한 사람이 율락가 선교를 하는데 아주 솔직히 고백을 해요. 어떤 때는 환락가에 들어가서 전도를 하러 딱 들어갔는데 내가 목사라는 사실 잠깐 잊어먹으면서 정욕이 솟아오른다. 그 인간이에요. 그때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그분이 특수한 사역에 종사하기 때문에 특수한 영적인 경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이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에요. 곳곳에 그런 유혹이 도사리고 있고 우리의 육체, 우리의 인생, 우리의 생명이 하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바로 그런 땅에서 취한 바 되었어요. 그래서 성도는 이 세상에서 바로 이 죄 많은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취한 바 된 사람이에요. 결코 신령한 곳에서 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친화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어떤 면에서 하나님과의 친화적인 성격은 이건 후천적으로 신앙 안에서 얻은 특질이에요. 그러니까 이 후천적인 신앙 안에서 얻어진 하나님과의 친화적인 영적인 특질이 소실되고 나면 그 다음에 즉시 속사람의 성품이 쏟아져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이 세상 속에서 똑같이가 아니라 그동안에 굶주렸던 것까지 전부 다 포함해가지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비참하게 타락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는데, 그까짓 거? 보급부대가 끊어졌는데, 고립된 몇 명의 병사 하나 정도 초토화시키는 거, 그거는 마귀와 영적인 전쟁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집어넣는 거.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던 심령이 절치에 말하자면은 고깃덩어리로 변질하는 거예요. 연구할 커다란 제목이긴 하지만은, 그러나 다윗의 타락을 보더라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어느 날 타락했기 때문에 캄캄한 어둠 속으로 들어갔다. 그거는 대충 겉을 본 이야기죠. 이미 그 이전에 다윗의 영적인 삶, 그 영적인 예민한 깨어있음, 그리고 범사의 매 순간순간 분처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살아가는 탁월한 영적인 교제를 누리는 삶, 이런 것들의 단절이 이미 있었어요. 그것은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다윗도 맞다고 말할 거예요. 틀림없어요. 왜? 그런 것 없이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법이 없어요. 눈물 흘리며 통성기도 하고 찬송을 부르면서 가늠하기 위해서 침대로 뛰어올라갈 사람이 있겠느냐 말이에요. 예? 있을 수 있겠어요? 예? 통곡하고 회개하면서 남의 지갑에다 손 넣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느냐고요. 없어요. 불가능하다고. 먼저 사단의 철저한 괴계 속에서 영적으로 무장해제 당하는 사건들이 있었다고. 그런데 오늘 제가 안타깝게 이 설교를 두 주에 걸쳐서 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 이렇게 사단에 의해서 무장해제되어감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어디를 가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문제라 얘기해요. 예? 손 들고 오면 된다? 아니에요. 아무 때나 손 들고 주 앞에 못 온다니까요. 지난주에 설교를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어린아이와 같은 때에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맘먹으면 나와서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놀라운 지식을 주시고 하늘나라의 신령한 기쁨을 맛보게 하시고 복음의 참된 도를 듣게 하시고 참된 신앙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성품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감격했던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무엇을 최고의 가치로 삼고 우리의 모든 인생을 바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도전과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자극을 받고 그 진리를 힘입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왜 그렇게 되었는지,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물러가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사단으로부터 무장해제되어서 이제는 하나님께로부터 잃어버린 바 된 존재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그 이유와 원인을 하나님 앞에 토설하고, 이렇게 된 것이 얼마나 커다란 죄악이었는가 하는 것을 고통 속에서 깊이 깨닫기 전에는 손 들고 옵니다. 마음대로 손 들고 찬송가 300몇 장 부른다고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해보세요. 아니에요. 이번에 부산의 집회에서 지금 올라오는 거 아닙니까? 40여 년 돼서 굳어질 대로 굳어진 결. 그런데 이상하게 말씀을 전하러 갈 때서부터 내가 이번에 가서는 피토하는 설교하지 말고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가 어떠한가를 알려야 되겠다 하는 사모함이 생겼어요. 그래서 가서 정말 부흥회하면서 이번처럼 목 안 아파보긴 처음이네요. 천천히 옛날 얘기하듯이. 그런데 사람들이 한없이 마음을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자복하는데, 그 외에 장로님들이, 그 장로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식사를 하면서. 목사님, 회개도 맘먹을 때 맘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시키셔야 되더군요. 예? 사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은혜의 교리에 대해서 상당히 잘못된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마치 말이에요. 청교도의 입장에서 보면은 거의 이단에 가깝게 갔다고 말해도 좋을 정도로 아주 잘못 치우쳐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만 생각하지 말고 그 은혜를 우리에게 어느 순간에 베풀어서 우리를 감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마치 자기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한다고? 아니에요. 오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서 기다리리라. 기다리리라. 예?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물러가서 침문에 빠지기 전에 그런 과정을 거치고 급기야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그 사람을 정욕으로 불타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사람이 솟아나는 마음속의 욕망이 뭐예요? 이제는 교회 나오는 것에 대한 욕망도 없어요. 주일에 대한 욕망도 없어요. 신령한 말씀에 대한 욕망은 더더욱 물 건너갔어요. 어차피 들으나 안 들으나 마찬가지예요. 도움이 안 되죠. 당연하죠. 도움이 되지 않죠. 그리고 성도의 교제에 대한 그리움도 없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욕망이 무엇일까요? 100%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에 부패한 인간의 죄된 육체 가운데 호소하는 이 세상의 욕망과 그리고 불경건한 더러운 것들이 그 마음속에서 솟아나는 것이. 한때 목사였는데 필요 없어요. 솟아나요. 장로였는데 안 될까요? 마찬가지예요. 더 치열한 불꽃처럼 솟아올라요. 이게 인간의 모습이고 인간의 육체의 모습. 그러다가는 어떻게 되죠? 그러나 마음속에 불꽃같이 타오르고 드디어 그것을 견제하고 제어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 자체를 비중을 두지 않고 생각하는데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을 교통법규 하나만큼도 생각을 안 할 정도로 담대한 마음이 되어버렸는데 그 다음에 마음에 타오르던 바를 실행에 옮기는 것은 순간이에요. 그러고 나면 어떻게 되죠? 가혹할 정도로 긴 파멸의 순간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묻겠어요.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이 왜 하나님 앞에 새롭게 변화받게 되기 전에 5년 혹은 10년 혹은 20년 30년의 세월을 그렇게 지독하게 하나님 없이 쓰디쓴 마라의 쓴물을 머금는 것과 같이 하나님 없이 고통스러운 삶을 살다가 손들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여기가 천국이오니 하게 된 이유가 무엇 때문이에요? 그게 무엇 때문이에요? 무엇 때문이에요? 예? 무엇 때문이에요? 자식 잘못 뒀기 때문이에요? 부모 잘못 만나서 그래요? 부인을 잘못 얻거나 남편을 잘못 얻어서 그래요? 집이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그래요? 문제가 많은 집에 시집갔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범죄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일들이 먼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회복이 있을 때 회개 없이 영적인 회복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연구 대상이에요. 없어요. 정말 없어요. 내 그래서 비녀들을 제가 사기라 그러는 거예요. 결국은 자기네 비녀들 속에서도 잘렸어요. 토론토 비녀들은. 왜 그래요? 성령이 역사한다 그러는데 회개가 없어요. 영적으로 회복된다 그러는데 죄에 대한 심각한 뉘우침이 없어요. 예? 지난 날에 대한 깊은 후회, 하나님 없이 살아온 날들에 대한 깊은 회개, 그리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나를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대한 감격이 없는 건 당연하죠. 그래, 제가 이 교회 목회자로 부름을 받았고 여러분의 영혼의 아버지로 부름을 받았어요. 내비두고 그래 한번 골탕 먹어봐라 말해야지 옳겠습니까? 아니면 그 길로 가면 안 된다고 팔을 걷어붙이고 여러분들의 멱살을 잡아서라도 잘못됐다는 사실을 알려줘야지 내가 선한 목자가 되겠습니까?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감각들이 사라지고 나아가서 이렇게 영적으로 무감각하게 살아가는 것들에 대한 당연히 여기는 만족하는 마음이 자리 잡게 되어질 때 그때 죄에 대한 모든 감각은 사라지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독버섯처럼 번져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잘못하셨어요? 하나님이 뭘 우리에게 바르게 하시지 못하셔서 우리의 책망을 받거나 원망을 받아야 할 자리에 가게 되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다고 설교를 시작하면서 말씀하셨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느낌을 받을 때 그 이전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 시간들이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오늘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아주 예민하신 분이에요. 예? 너무너무 예민하신 분이에요. 인간이 볼 때에는 죄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사소한 것 때문에 순식간에 떠나가시기도 하시는 분이에요. 예?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직장에 다니면서 선교를 했는데, 전도를 했는데, 거기에 한 부인이 깊이 은혜를 받고 고난주간에 모여서 같이 기도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모여서 같이 기도하면서 제가 그 지체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줬어요. 그런데 기도할 때, 다른 사람 모르겠어요. 근데 그 자매님 얘기예요. 기도할 때마다 뜨겁게 하나님의 성령이 자기를 감싸시는 것이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느껴졌어요. 그런데 목요일 날 점심 먹어버렸어요. 그리고 점심 빨리 먹고 들어와서 기도를 하는데 아무런 감각도 없고 찬송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렇죠? 그 자매가 그 고난 중간에 들어설 때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면서 점심을 하나님 앞에 금식으로 드리겠노라고 그렇게 마음에 서원했어요. 그것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가난한 마음으로 나올 때는 성령의 감사심이 있었어요. 그러나 뭐 그게 무슨 문제가 되랴? 12시 전에 먹고 들어와서 기도에 참석하면 되지 하니까 정말 느껴지지 않아. 죄를 회개하고 금요일날 다시 기도하니까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인간으로서 참 기가 막힐 정도로 정말 성령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생각에 바르고 온전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예민하신 거예요. 교회 나오면 뭐예요? 기도를 못하는데. 예? 교회 나오면 뭐예요? 엎드리면 뭐예요? 마음이 하나님께서 떠나가서 성령의 감각이 사라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뭘 기도하라고 원하시는지도 알지 못하고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자신의 가슴에 아니면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내본다. 아니면 영적인 회복을 미리 감사하는 감사헌금을 내보기도 하고 부흥에 참석해보기도 하고 혼자 철하기도 하느라고 애써보기도 해요. 그러면 여러분 매듭은 묶인 데서부터 풀어나가야지 풀리는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헌금을 안 하거나 기도원을 안 쫓아가거나 철야기도를 안 했기 때문에 문제가 온 것이 아니에요. 벌써 거기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그 예민한 영적인 삶이 말하자면은 이탈되는 일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이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소하는 바가 뭐냐면은 너희는 마음을 돌이키라. 너희는 마음을 돌이키라. 마음을 찢고 너희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마음을 향해서 간절히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 호소하고 애원하시는 이유가 이것이에요. 여러분, 영적으로 수준이 높은 신앙의 삶을 유지해 나가는 것은 고액의 경비가 드는 삶이에요. 예? 그걸 여러분 동의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보다 탁월한 영적인 삶을 누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어두운 세상을 불꽃처럼 살아서 우리에게 진리가 무엇이고 거짓된 신앙의 길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파헤쳐 알려주었던 뛰어난 신앙의 사람들, 하나님과 정말 동행하면서 산 사람들은 자신의 그러한 영적인 상태를 지키기 위해서 세상의 즐거움을 버렸어요. 세상의 자랑을 버렸어요. 편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언제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두드리면서 편하게 누워서 재우고 있을 때 그들은 자신을 쳐서 십자가에 복종시켰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넘치는 위로를 복종시키는 자기 극기의 삶 속에서 충만하게 발견하며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극복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한없이 받고 어떤 의미에서는 순교의 먹구름이 다가오고 있을 때 기꺼이 순교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상당수의 성도들이 들어있는 그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구름같이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 뛰어난 영적인 삶을 누리고 탁월한 영성인으로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서 하나님에게 기쁨을 드렸던 뛰어난 모든 신앙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다고? 피 흘리기까지 싸웠어요. 죄 가운데 지내기를 원하는 자신의 육체를 쳐서 복종시키기 위해서 살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한 손에 쥐고 흔들면서 우리가 1년 할 수 있는 일을 30분에 해치웠던 스피리추얼 슈퍼맨을 생각하면서 부흥을 꿈꾸면 안 돼요. 예? 감상에 빠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탁월한 극기가 있었어요. 여러분, 요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행할 수 없어서 이렇게 행하고자 하는 강소욕이 있는데 이를 악물면서 극복하고 선을 지키며 극기하려고 하는 그 피 흘리는 것 같은 싸움이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 중에 상당수는 말씀을 들으면서도 죄와 더불어서 싸우기를 이미 포기한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예? 우리 교회 말고 다른 데는 더 많죠. 예? 더 많아요. 예? 그리고 살아가는 것이. 그러면서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에요. 예? 그리고 하나님은 은혜의 표징도 안 보여주셨는데 스스로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하고 얘야 그 정도는 괜찮다 스스로에게 말하고 교회의 문을 나가면서 자기의 마음을 스스로 두드리며 위로를 받아요. 하나님이 보시기엔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땅에 없어요. 오늘 성경은 말함,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돌아가시는. 그리고 언제든지 하나님이 내가 원하고 기도하면은 돌아오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내가 돌아갈 때가 있다. 돌아가긴 꼭 돌아간다. 그러니까 내가 돌아갈 때가 있다. 언제? 기다린다. 기다리시는 거예요. 예? 언제까지? 그러니까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동안은 우리는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이 자기의 것으로 돌아가셔서 기다리시는 동안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기다리는 동안에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없는 것과 방불한 삶이 계속되는 것이에요. 예? 회복을 위해서 상당히 몸부림쳐요. 그거는 저도 알죠. 그러나 안 돼요. 왜? 매듭이 거기가 아니에요. 예? 그래서 계시록 3장이, 계시록 2장이 에베소 교회의 영적인 회복의 비결에 대해서 말할 때 너희는 먼저 회개하라고 말하지 않고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 그것이 에베소 교회의 영적인 회복을 위한 첫 번째였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회개하고 영적으로 회복될 때가 되면 사람들이 이제 비로소 생각하기 시작해요. 무엇에 대해서? 내가 과연 이런 식으로 계속 살 수 있을까? 그리고 이것이 행복인가? 잠시 짧은 기간 동안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뭐 어때서? 뭐 이만하면 됐지? 라고 말했는데 시간이 많이 흘러갈수록 그것 하나 가지고 버티기에는 상당히 힘들다는 생각을 깨닫게 돼요. 왜? 죄악의 발이 내 발이 첫 번째는 미끄러졌는데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고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동안에 죄가 죄 속에 자기의 발이 점점 깊이 빠져들어가고 있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이제는 자기의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깊은 수렁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아니라는 사실을 느끼는 거예요.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기 싫어하는 사람은 아직은 멀었어요. 끝까지 생각 안 하면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는 거예요. 성경에는 끝까지 그런 식으로 살다가 죽었음에도,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식으로 살다가 죽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돌아가 자기 곳에서 기다리시는 동안에 우리 속에는 하나님이 없는 삶 속에서 오는 고통과 부조화와 무질서가 계속되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그 속에서 우리는 뭘 배우냐 하면은 하나님의 공의를 배우는 것이. 뭘 배우게 돼요? 하나님이 죄라고 하는 이 문제가 그렇게 간단하게 넘어가는 문제가 아니구나 하는 사실을 신앙이 깊어질수록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웨슬레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 하나님과 죄를 두려워하는 젊은이 100명을 내게 주시옵소서. 그러면 영국을 완전히 바꿔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그만큼 어려운 것이죠. 최대한 감각이.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지난주 설교를 기억하면서 이 정도 영적인 체험을 하고 신앙의 수준이 아직 어렸을 때 죄에 대해서 느끼던 감각이 있잖아요. 그것이 있고 그 다음에 신앙적으로 이렇게 상승한 다음에 죄에 대해서 느끼는 감각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상태에 살다가 그 상태가 떨어졌어요. 좀 더 높은, 그러니까 영적인 상태와 영적인 수준은 틀려요. 그거를 여러분 오늘 기억해야 돼요. 영적인 상태는 충만하고 충만하지 못하고 하는 이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수준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이 상태는 바뀔 수 있어도 수준은 이하로 다시 떨어질 수가 없어요. 무슨 뜻이냐면은 하늘에 가득한 영광의 하나님을 봤던 사람은 상태가 떨어지면은 다시 하늘을 쳐다볼 때에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지 못할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궁창에 가득하다고 하는 그 인식은 지워버릴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예? 불가능한 것이에요. 그래서 상태와 인식은 같은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영적인 상태가 떨어져요. 그러면은 신앙의 수준이 틀리니까 높은 수준에서 상태가 나빠지면은 낮은 수준에서 상태가 나빠질 때보다 죄에 대해서 아주 다른 감각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죄라고 하는 이 문제는 단순한 인식의 문제가 아니라 느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 상태가 딱 떨어져 버리고 나면은 높은 수준의 영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도 죄에 대해서 무기력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그렇게 뛰어나게 탁월하게 높은 수준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파멸로 침륜에 떨어지는가 하는 것에 대한 대답이 되는 것이에요. 다윗이 거기에 대해서 대표적인 사람, 삼손도 이에 대해서 대표적인 사람이죠. 예?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렇게 높은 수준의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를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상태가 나빠지고 죄에 대한 감각이 식으니까 그러니까 그 죄를 성큼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낮은 수준과 높은 수준의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범죄했을 때 다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은 기억해요. 절대 같지 않아요. 절대 같지 않아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만약에 너는 큰 은혜를 받은 자니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물러가서 침륜에 빠지면 지난번에는 15년 만에 돌아왔지만 이번에는 임종할 때가 돼서야 돌아올지도 몰라요. 예? 다윗이 그거를 뼈저리게 체험한 거예요. 그는 어떤 의미에서 그 사무엘하 11장에서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는 그 이전까지는 정말 순백의 인생을 살아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물론 그런 완전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렇지만은 거의 완전에 가깝도록 산 사람이었어요. 다윗이 나올 때마다 성경이 뭐라고 칭찬해요? 다윗의 아들 이새를 만나니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다윗을 하나님이 기뻐하셨더라. 어디에 가시든 가든지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니 다윗이 언제나 승리하였더라. 그리고 이후에 누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좀 마음에 드는 삶을 살아가는 온전한 왕이 나타나면 성경은 뭐라고 기록했냐면 그가 일평생 다윗의 길로 행하였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원하는 인생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최상의 모델을 하나님 앞에 살아드렸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가 놀라운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의 세계를 보았죠. 그러나 범죄했어요. 그러자 그는 눈물로 침상을 띄우고 내 자기의 요를 적셔도 눈 비비고 아침에 일어나면 자기의 죄악이 자기의 눈앞에 또 있어요. 예? 하나님 앞에 자신이 용서받았다는 확신을 도무지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어느 날 어느 시에 회복됐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 하나는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일주일이나 2주 만에는 절대 회복이 안 됐다. 10년, 20년, 장구한 세월, 실로 그 시대의 왕으로서 남의 여자 데려다가 하룻밤 자는 게 뭐 사람 죽인 것도 아닌데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거예요? 예? 세상의 법도에서 보면 천하의 모든 신민이 왕의 것인데 예? 뭐 남편이 있긴 했지만 데려다가 가서 하룻밤 자고 돌려주면은 가문의 영광이라고 생각해야 되는 것이 당시의 다른 열방의 윤리 아니에요? 예? 그런데 그 평범한 죄악을 저질렀는데 문제는 누구냐 하면 사람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그런 식으로 물러가서 침륜에 빠져서는 안 되도록 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타락하고 범죄하게 되자 그는 회복되긴 회복되었어요. 전 그걸 믿어요. 그러나 다윗이 그 연수를 말하면 우리 모두 말하기에 그 죄에 비하여 그 고통은 너무 가혹하다라고 말할 정도로 수많은 긴 세월을 고통 속에 몸부림치면서 살았던 것이 세상의 모든 즐거움을 다 잃어버렸어. 그 속에서 그는 하나님을 찬송하던 모든 아름다운 신앙과 영적인 삶이 초토화되는 비극을 경험했던 것이 단 한 번의 범죄로 단 한 번의 범죄로 누구였기 때문에? 다윗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계시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의 깊이를 알리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체험하게 하셨을 때 우리에게는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신앙의 수준을 높이실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각서를 받아내는 뭐야? 물러가 침륜에 빠지지 아니하겠나이다. 어떤 일이 있어도 물러가지 아니하겠나. 그러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서 기다리리라. 기다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곳에서 하나님을 찾게 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떠나면 하나님이 떠나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도 우리를 찾으시는 것이 이게 언약관계에서 나타나는 특질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니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기다리리라. 저희가 고난을 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여 이르기를 하면서 성경이 오늘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오늘 요거 하나만 더 짚고 다음 시간에 계속하도록 합시다. 오늘 우리가 여기서 하나 더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렇게 그 하나님 앞에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기다리시는 동안에는 외면적인 심판이 행해지지 않으셔요. 하나님이 심판하리라고 하신 말씀이 파카드예요. 히브리어에서. 그래서 사역형 써서 힙카드라고 쓰는데 이 파카드라는 말이 영어로는 비지트예요. 방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이 오셔야지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다리시는 동안에는 심판도 유보되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의미에서 이미 심판은 시작됐어요. 어디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친밀한 영적인 감각을 잃어버린 단절된 영적인 삶 속에서 이미 인간의 고통은 시작된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습니다. 범죄했죠? 하나님은 따먹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왜 그랬냐 묻지 아니하시고 이게 뭔 짓이냐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상당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얼마인지는 알 수 없지만 아담을 찾으셨어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찾으셨습니다. 상당한 시간이 흘러왔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드디어 그들의 모든 변명을 들으신 다음에 심판을 내리기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그 심판이 떨어진 상당 시간 후에 그들은 에덴 동산으로부터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고통은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는 에덴 동산에 있을 때에도 이미 그들은 고통이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어디에서? 끊어지고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치열한 고통이 이미 시작되고 있던 것입니다. 심판이 시작된 것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오늘 마지막 하나만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이런 정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예전에 느껴지던 그 친밀한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느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깊이 안타까워하며 이 지점에서 회개를 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예?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중에 한 이유는 여러 가지 핑계가 많지만 하나님이 가만히 기다리고 계시는 그 기다림의 인내를 좀 더 자기의 뜻대로 고집하며 살아볼 수 있는 연장전으로 삼는 것이에요. 인간이라는 게 말입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버틸 때까지 버틸려고 하는 게 이게 인간이에요. 웬만하면 버텨보는 것이 참는 것이요. 그러는 동안에 죄는 더 쌓여가고 하나님의 진노는 더 깊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들이 그런 하나님의 침묵하시는 기다림 속에서 우리가 뭘 느껴야 되는가? 우리는 거기서 뭘 느껴야 되냐면 하나님이 물러가서 잠시 기다리고 계시는 그것이 돌아와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사람들에게는 은혜요. 더욱더 마음이 굳어져서 물러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심판을 준비하시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점에서 하나님 앞에 정말 회복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물러가서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그 순간 속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단절을 경험하잖아요. 분명히 기도하고 싶어서 오늘 나왔어요. 아니 기도하고 싶어서라기보다도 매일 나오는 기도 시간이니까 나왔어요. 그래서 입을 열어서 기도를 하는데 차가운 거절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아앉아서 돌아도 안 보셔요. 전에는 문 열기도 전에 지하실만 걸어 내려오면은 하나님이 환하게 웃으시면 아이고 너 왔냐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와가지고 하나님 저 왔습니다. 그러는데도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거예요. 거기서 그 침묵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가르쳐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애들을 야단칠 때 말이에요. 조금 잘못하면 쇠씩 쾅 줘봤고 아니면은 야단을 칩니다. 그러나 너무너무 어처구니 없는 잘못을 할 경우에 불러다 놓고 어떻게 해요? 침묵하며 쳐다보는 거예요. 그게 왜 쳐다보는 거예요? 생각을 좀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왜 하나님 앞에 못 나가냐 그랬더니 그 침묵 속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 그러면 그 속에서 우리는 뭘 배우냐 하면은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오늘 왜 기도할 때에 나를 기뻐하고 나를 받아주시지 않으시는가 이러한 하나님의 거절감 하나를 가지고 토라지기 전에 선하시고 좋으신 하나님 골목을 들어와서 열린 교회 간판을 탁 볼 때 내가 아직 하나님을 부르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골목까지 뛰어나오시면서 야, 너 먼 데서 오느라고 고생 많았다. 차는 많이 막히지 않티?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손목을 이끌고 들어오시는 것 같은 그런 감화와 은혜를 충만하게 느껴요. 그런데 그것이 식어지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예? 당자가 집을 나갔을 때 아버지가 어디 있었어요? 자식, 뭐 배고프면 지가 들어오겠지 하고 집에서 퍼질러 자고 있었습니까? 동구 밖에까지 나아가서 예? 눈이 눈물에 짓무르도록 이른 아침이면 아침이니까 올까? 밤이면 밤이니까 올까? 황혼녘에 왔으니 일꾼들이 지게를 메고 돌아오는 발걸음만 봐도 저 녀석이 내 아들이 아닌가? 이게 아버지의 마음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런 아버지가 오늘 주님 제가 여기 왔사옵나이다 할 때 아무 말씀 안 하실 때에는 뭔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건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얘기부터 해야지. 아버지, 내가 이렇게 몇 번 와서도 아버지 부르는데 계속 안 쳐다보면은 저도 이제 막 가요. 그렇게 말해도 하나님은 어우 겁나라 안 그러셔요. 그리고는 잠시 후에 그 시점에 다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침묵이 올사옵니다. 주님의 침묵이 올사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다가 거절감이 느껴질 때가 있을 거예요. 예? 목사인 저도 그런 걸 느끼는데 여러분들이 없다면 거짓말이지. 거절감 느껴질 때 있죠? 그때 하나님 앞에 각오를 담대히 해요. 어떻게? 주님, 아는 척 하시기 전까지 제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난 그래서 어떤 때는 3시간을 허비하고 3시간 다음서부터 기도, 남이 볼 때는 4시간 기도한 것 같은데 사실은 1시간밖에 기도 못한 거예요. 3시간 더, 하나님이 거절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를 못하니까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비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2시간, 3시간이 흘러간 어느 시점에 내 마음을 터뜨리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예? 여러분, 물러가는 것을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승리한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았던 사람들은 우리와 혹은 우리보다 훨씬 더 물러갈 만한 이유가 많은 속에서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지켰어. 그것을 붙들고 우리가 물러가려고 할 때마다 인생의 벼랑 끝에서 만난 하나님을 생각했어요. 그리고 주 없이 살았던 날들의 그 허허로움과 하나님 없이 살았던 날들의 그 비참한 고통과 하나님 없이 살았던 나날들의 그 수많은 아픔들에 대해서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겠다라고 내린 신앙적인 결단을 후회하거나 낙심하는 대신에 오히려 자신을 먼저 돌아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시고 그리고 모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불만족이 우리의 잘못에 달렸다는 사실을 깊이 인정하며 자비하신 하나님, 당신의 얼굴을 구하며 찾는 자에게 결국은 선함을 보이시고야만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부터 떨어진 사람들은 수없이 많은데 회복해서 자기 자리로 돌아오는 사람은 그들 중에 소수예요. 이것이 오늘 메시지예요. 마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 생각이 없이 마구 행하고 주님을 슬프게 하면서도 아무런 감각이 없이 내 마음대로 살면서도 모든 원망을 하나님께 돌리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어두운 지성을 여시고 우리의 닫혀진 마음의 문을 여시고 그리하여 우리의 신앙의 체험과 그리고 영적인 뒤로 물러가는 이 우리의 죄악 사이에 깃들여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과 섭리들을 발견하며 선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끝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령으로 시작해 육체로 마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주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도 주님이 사랑하시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을 주께서 기억해 주시고 오늘도 주의 사랑하는 귀한 심령들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서 저희가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기다리리라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이 시간에도 주님의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가 저희의 마음을 힘써 지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온전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주의 거룩한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 하나님의 그 자비하신 은혜를 구하며 주 앞에 간구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사랑이 많으신 내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이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처럼 우리의 거룩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신령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뒤집고 들어와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모든 아버지 하나님이여 취약된 괴계들을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이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새로워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사랑이 많으신 내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에도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의 어리석음과 우리의 생각 없음과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의 태만함과 나태함들을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도록 여호와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역사여